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의 전문을 그 이에 서고 23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인터넷 잡지 리브 저널이 게재했습니다. 잡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